몇년전 타임즈의 기사에 정신과 의사들에게 찾아오는 환자들 가운데 90%가 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90%의 이유가 관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타임즈의 기사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환경 플러스 나쁜 관계는 불행이다. 그렇지만 나쁜 환경 플러스 좋은 관계는 행복이다. 네. 여러분, 물론 좋은 환경에 있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그것보다 뭐 더 나무랄 나위 없이 행복한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좋은 환경보다 좋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월급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하죠.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가 많고 생선이 가득해도 여러분 먹을 것이 넘쳐도 다투는 것보다는 여러분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있더라도 화목한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에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관계성으로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함께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우리 역시 관계하면서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관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인간은 궁극적인 마음과 영혼의 불행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제서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의 공허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성공하면 행복할까?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선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열심히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 한국의 이효리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너무너무 힘들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다가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 그때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효리야, 너 수고가 많았어. 너 열심히 살았어. 그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되게 쑥스럽고 이상하잖아요.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런지 아니면 우리 애가 좀 이상한지 우리 둘째 애는 자꾸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나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빠 윤정이 배고파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수가 자기 자신한테 처음으로 집에 혼자 가서 쑥스러우니까 이야기해봤대요. 효리야, 너 너무 수고 많았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누구보다도 성공하려고 애쓰고 수고했고 너 누구보다 지금 아프고 힘든데 잘해왔어. 근데 그 순간 눈물이 퍽 터지면서 마음의 위로를 경험하고 정신적인 회복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가수가 결혼도 하고요. 아주 유명하고 최고의 사람들만 만났던 재벌들만 만났던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제주도라는 곳에 가서 나름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때의 경험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이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바라보시고 여러분 스스로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또 성도 간의 이웃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경험되어질 수 없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냥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내가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인정하며 예전에 누릴 수 없었던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여러분 다툼과 갈등 주제가 되어져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 안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고 이방 교회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간에 갈등이 존재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무엇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고. 그런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만 유대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배려해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 또 피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들을 멀리하라. 스스로 너희가 삼가해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을 배려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보면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이 서로 이방인 교회를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들을 또 향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주고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부터 41절에 보면 또 다른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 사는 곳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말씀도 그렇고 서신서의 말씀도 보면 완전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교회들이었지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귀한 사도들이 목회했지만 그곳에서도 항상 문제와 갈등이 가득했다는 것들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다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36절 초반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워졌던 교회들 그곳을 다시 돌아봐야겠다. 그곳에 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잘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그것을 건의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본격적인 선교 여행을 다시 준비하면서 여러분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했대요.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구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다가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그가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의 생질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조카 마가가 잘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그도 이번에 같이 데려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8절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생각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거는 옳지 않아. 또 포기할지도 모르고 한번 그렇게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 그 사람을 징계하지도 않고 데려가는 건 말이 안 돼. 이건 옳지 않아.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갈라진 거예요. 의견이 갈라졌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그래요. 여기 서로가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 자기를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심히 다투어 성경에 여러분 다퉜다는 표현도 잘 등장하지 않지만 심히 다퉜다는 표현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다퉜는지. 욕을 했을지 치고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심히 다퉜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화해했다. 여기까지만 가도 좀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갈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라는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길리기아를 통 안디옥을 넘어서 수리아, 길리기아로 위쪽 내륙 지방으로 가요. 아예 반대 방향으로 서로가 돌아다니면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슴 아픈 일이 생긴 거죠. 다투고 갈라지는 역사들. 너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갈등과 다툼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아, 나는 좀 달라.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막 자기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갈등과 다툼이 없었대. 근데 자기는 우리 아내하고도 내 마음이 너무 그런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다툼과 갈등이 없었대. 나중에 아내랑 얘기해보면 아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아내가 참아주는 건데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속으로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과 다툼이 없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옳고 그름으로 딱 구별되는 문제라면 다툴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틀린 것이 지적되어지고 변화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성품이 틀리고 바라보는 게 틀렸던 거예요. 바나바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바나바를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 몇 군데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항상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나바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교회 안에 예수님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무엇을 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그들을 섬겨달라고. 바나바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바울이 변화받고 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어서. 그런데 그를 봐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누가 보이는 거예요? 마가가 보이는 거예요. 마가. 그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나바예요. 여러분 이게 틀린 겁니까? 이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바울은 나쁜 사람입니까? 정도 없고 실패한 사람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여러분 무엇을 중요히 여겼을까요?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이 전하여지는 역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바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자기 안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 전하는 데 제한이 될 것 같으면 자기가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혀도 자신의 시민권을 내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라면 포기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38절의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옳다 그래요. 여기 보면 마가라는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밤빌리아에서 떠나갔던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를 써요. 근데 유대인들의 표현 가운데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대는 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지만 그 사람을 대지 않고 인칭 대명사와 같은 것들을 쓸 때는 그 사람의 일을 비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마가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의 잘못 때문에 또 다른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들, 함께 합력하여 협력해도 지금 일이 될까 말까 하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 마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가가 안 된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저 인간적인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그만큼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견해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다툼이 되어지면 더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옳기 때문이에요. 틀린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내세우는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주장한다면 차라리 그거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중요히 여기는 게 틀린 것이잖아요. 바울도 마가를 섬기고 함께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걸 응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하고 가슴 아프게 내려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만 한 사람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여러분 갈라져요. 그렇지만 이들이 다 옳았지만 또 옳지 않았던 게 있어요. 뭐가 옳지 않았을까요? 심히 다투고 갈라진 건 여러분 옳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나와 견해가 틀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들어주고 타협하고 여러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타협하는 것들. 어려서부터 부모님 밑에서 너무 사랑을 받고 자라면요. 여러분이 설득하고 타협하는 걸 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하버드 대학교의 뭐 가장 유명한 강의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개 들은 적이 있고 뭐 요즘 뭐 그런 인터넷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명강의들을 보여주는 것들. 그 강의 중에 하나가 보니까 세상에서 뭐 성경적인 얘기는 아닌데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설득과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세일즈를 하는 것도 물건을 파는 것도 사실은 타협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잖아요. 이걸 사세요 하고.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 장사도 잘 못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이가 뭘 사달라고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한지 엄마 아빠를 설득해. 이렇게 자꾸 가르치셔야 돼요. 돼, 안 돼 막 이러고 싸우고 애는 안 먹겠다고 막 울고 안 된다고 그랬다가 괜히 부모가 져가지고 너 밥 먹을 거 아니면 내가 그냥 이거 사줄게 막 이러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가 설득할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과 갈등이 결국엔 투쟁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막 안 먹고 금식하겠다. 막 아버지는 막 머리를 밀고 눈썹을 밀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정말 그런 거 봤어요. 딸이 밖에 나가서 너무 만나지 말라는 남자를 만나고 너무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 머리와 눈썹을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딸이 눈썹 문신을 하고 가발을 쓰고 나가서 놀아. 아버지를 더 그런다. 더 안 들어와. 완전히 극단으로 치닫는 가정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딸에게 이야기하는 마음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딸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당장 포기할 수 없다면 설득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그와 결혼하고 싶다는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싸워서 아버지를 꺾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가 꺾어지든가 둘 다 꺾어지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의견이 있어요.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견해와 가치관의 차이일 수 있어요. 내 안에는 이것이 옳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옳을 수 있다는 것들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내가 내 것을 무조건 포기하는 게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것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꺾는 것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다리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설득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위대한 두 사도가 갈라지고 심히 다투고 마음적으로도 많은 상처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 보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다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눈을 돌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마가를 거부했어요? 과거에 그가 했던 잘못이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실수한 사람은 또 실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나이 든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타고난 성품 기질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변화시키셨을까요? 바울을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어요?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누구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실. 그랬다면 지금 불안하고 염려되지만 이 마가를 내가 바꾸겠다가 아니라 바나바가 바꿀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믿고 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마가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성경 찾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우리 앞에 찾아놨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10년 정도, 이 사건 10년 정도 후에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감옥에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 둘이 있대요. 그게 누구예요? 아리스다고와 바울의 조카 마가입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면 어디든지 존귀한 자로 영접해 주라 라고요. 여러분, 이 마가가 바울 곁에 있는 자가 되어주고,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남아서 바울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줘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가장 노년에 쓴 서신입니다. 9절부터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네가 올 때, 디모데 네가 올 때 꼭 누구도 데려와라?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가를 바꾸셨어요. 실패자와 같았고 인내하지 못했고 바울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던 마가가 나중에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꼭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마가를 바꾸셔서 최초의 복음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눈에 마가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뿐만 마가만 바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와 디모데후서를 봤지만 누구도 바꾸신 걸까요? 바울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과거를 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도 바꾸신 거예요? 바울도 또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무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내가 보기엔 힘든데 하나님이 가능하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하세요. 그게 맞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거짓말쟁이였던 아브라함, 야곱,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팔아먹었던 사람들, 고자질쟁이에다가 자기밖에 몰랐던 요셉, 자기의 충직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하였던 간음하고 성폭력을 일삼았던 다윗, 혈기가 가득했던 요한과 베드로, 돈과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던 삭개오와 마태,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방탕자와 같이 살았던 어거스틴, 노예 상인으로 살았던 존 뉴턴,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해 보듯이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사도 바울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를 넘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여 다투고 갈라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안타까움과 실수가 보일 때마다 그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날 시대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한 가지 잘못만 그리고 과거의 잘못만 발견되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너뜨려야지만 행복해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미국부터 일었던 한국에 일어가고 있는 미투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어떤 성적인 잘못들을 드러내고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 여러분 그거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숨겨졌던 잘못이 드러나고 그 뭐 세상 앞에 드러나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본다면. 여러분 움츠렸던 사람이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숨기고 아니면 잘못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시 한번 세상 앞에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자기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래서 새롭게 세워지는 기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망가질 때 시원해하고 행복해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들 여러분 거기서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누군가 잘못한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 하나님께 그를 올려드리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연약함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어떡합니까? 너는 잘못했으니까 그거 고칠 때까지 내 자식도 아니야. 아니면은 쫓아내고 관계를 정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가 끊임없이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그 자녀가 변화되고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은 가지지 못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골로새서와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봤지만 나중에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도 변화됐지만 바울의 마음이 변화되어 마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특별히 단점보다는 장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예.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나는 장점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단점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바울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목적이 있다면 그 귀한 일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해야 돼요. 사람의 정도 좀 내려놓을 수 있고요. 남들에게 욕 먹더라도 할 말을 해야 되는 사람.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보면 베드로에게도 바나바에게도 할 말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격이 못돼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 역시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돌보고 살피고 하나님께서는 그 둘의 장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이 구제받는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바울이라는 위대한 종이 세워지는 역사도 일어났고요. 마가라는 사람도 실패자에서 일어나는 역사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만 있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바나바만 있었다면 오늘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데는 조금 부족했던 사람들을 세우는 데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교회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인류 가운데 위대하게 펼쳐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냉철해 보이고 차가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그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와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못 보는 장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를 이렇게 만드시고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실 때 성경에 표현해 보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뭐를 아내를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으셔요? 돕는 배필을 만드셨대요. 서로 도우며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부부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아내, 똑같은 남편 만나는 건 불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보는 걸 그 사람이 채워주고, 내가 그 사람이 못하는 걸 또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부부의 비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랑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게 할렐루야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저께 말씀 묵상. 우리 교회 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끔찍하다. 나 같은 사람도 있으면 좋지. 제가 이상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다 나 같아. 그럼 좀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자기 주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 있어요. 실제로. 하고 싶은데 참는 거 말고 진짜로 말하는 것보단 듣는 게 기쁜 분들.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서로 이야기하려고 싸우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하는 또 아내가 가끔 이야기하면 또 내가 들어주고 나는 앞을 보고 이를 보고 큰 걸 보는데 우리 아내는 작은 거지만 세밀하게 보고 또 내가 못 보는 것들을 보고 도와주는 것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최 목사님도 나하고 너무너무 달라. 박민호 목사님도 나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만 3명 목사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좋을 수도 있지만 엄청 머리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는 되잖아요. 또 최 목사님 같은 분만 3명 있어도 조금 괴로울걸요, 여러분. 박민호 목사님 같은 분.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라.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섬겨주라. 여러분, 사람들은 99%의 장점보다 한 가지의 단점을 보고 그 사람을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99%의 단점보다 한 가지의 장점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단점이 많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장점을 잡고 보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부모가 완벽주의자가 되어서 아이들을 보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것들만 보면 아이는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뭐 실패하고를 떠나서 불행한 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잘한 것들이 있을 때 못한 게 많지만 잘한 것들을 칭찬부터 해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막 보니까 영어는 100점인데 나머지 막 수학 이런 건 다 30점, 40점 막 이래요. 그럼 아이한테 너 영어 너무너무 잘한다. 축복해 주시고. 너 이거 나머지를 왜 이렇게 못하냐가 아니라 너 너무 한쪽만 치우쳐서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널 분명히 근데 쓰실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셔야죠. 너는 공부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영어는 보이지도 않고. 나머지 수학 못 본 점수.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둘을 키우잖아요. 아이들도 얼마나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는지. 같은 엄마 아빠,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희정이는 윤정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 집에서 또 자기 역할을 간다. 또 희정이가 못하는 걸 윤정이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을 보니까요. 자기 만족도가 되게 높은 아이예요. 보니까 이번에 영어 점수 별로 못 받았는데 수학은 또 엄청 잘하거든요. 수학은 항상 전교에서 1등 해요. 그러니까 막 하니까 자기 1등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야, 그래서 네가 합쳐가지고 나온 건데 이게 네가 지금 전체로 보면 못한 것도 있는데 아니래, 자기는 1등하는 게 있으니까 1등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서 막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저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그잖아요. 다 잘했는데 그거 하나만 못한 걸 막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잘못하고 하나만 잘했는데 그걸로 이미 만족하고 행복해. 아, 쟤는 저렇게 살겠다. 근데 우리 큰애는 또 반대로 잘하는 게 많아도 한 가지 못하면 그게 신경 쓰여요. 그리고 자기를 조금 어떻게 보면 부모가 봤을 때 가슴 아플 정도로 잘하는데도 자꾸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보면서도 인정하고 요즘 깨닫는 거. 그 아이는 또 그 아이대로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아이가 하는 것들을 통해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희정이를 통해 또 희정이의 장점을 통해 하나님은 또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윤정이는 윤정이의 장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사용하시고 인정할 거라는 것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목사님이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이대선 목사님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그 단점 하나, 저것만 바꾸면 우리 목사님 완벽한데. 여러분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바뀌어지면 우리 교회 안 있는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완벽한데 90회 미러키 교회에서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우리 교회에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부족한 건 내가 채워가야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인정하고. 리더십을 연구하다 보면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구분해 보는데요.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유형을 나누는 게 있습니다. 뭐 MBTI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피플 퍼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리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네 가지의 종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주도형인 담즙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담즙질.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목적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자기의 주도권으로 일을 추진하는 거에 힘을 받는 사람이에요. 카리스마형 지도자들이 되어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듯이 바울은 큰 일을 이루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붙여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나바를 붙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또 사교형인 다혈질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많고 탁월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 옆에 오면 열정을 가지게 되고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낙천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신속하고 순발력 있게 상황에 대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못하면 그런데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버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정을 주는 리더예요. 그런데 때로는 지킬 수 없는 약속도 하고요. 예. 뭐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도 가능케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안정형의 점액질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모험을 싫어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고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온화하고 다정하고 주도적으로 일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협조적이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중요시하고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때로는 그것을 가장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조카 룻과 헤어질 때도 이 사람은 평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중형인 우울질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매사 꼼꼼하고 철저하고 신중한 사람들. 너무 신중하여 시간 내에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질릴 정도로 연구하고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나서야 일을 하는 사람들. 항상 정돈되어 있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철저하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 근데 도전정신과 융통성, 결단력이 부족할 수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식하고 유능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이 가야 합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질릴 정도로 자기가 보고 알아야지 가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일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몰두하면 탈진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사람들. 답답하지만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앞에 제가 이야기한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이런 네 가지의 모습이 각자 다르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 바울, 여러분 베드로,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사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장점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깨달으시면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눈도 바뀌어지고 사람들을 보는 눈도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어지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나온 말씀처럼 여러분 예언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말씀 선포의 은사도 있고 여러분 병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다 기도하는 은사만 받았으면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다 말씀 전하는 자면 다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 교회의 귀한 사람들로 우리를 모아주셨다는 것들을 인정하실 수 있어요. 판단하지 않고 또한 자기 비하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내 단점을 너무 보지 마세요. 그걸 너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 부족한 것들은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들을 기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고치려는 것들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바꾸어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앞에 나눈 말씀처럼 그렇지만 여러분 내 부족함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채우기도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무 달라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부부 얘기를 들었는데요. 남편은 엄청 조급하신 분인 거예요. 나쁜 말로는 조급한 거고 좋은 말로는 막 빨리 하고 뭐 뭐든지 그냥 착착착 처리하는 마음이 있고 근데 이 나쁘게 얘기하면 아내는 좀 신중하고 좀 뭐라고 하나 우유부단하고 좀 더 오래 걸리고 잘 결정을 못하고 더 막 조심스럽고 이제 좋게 얘기하면 신중하고 남편이 맨날 아내를 보면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맨날 아내한테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그냥 게을러 터져갖고 그런다고 그러고 막 우유부단하다고 그러고 남편이 이제 은퇴를 하고요 가진 돈을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상가를 계약하기로 한 거예요. 상가를 계약하기로. 그래갖고 이 상가 정말 중요하고 너무너무 좋고 그런 것이 싸게 나와가지고 요거 매달 며칠까지 와야지 계약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내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날도 늦네. 막 화장하는데 늦고 여보 이거 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막 조금 더 기도해보자 조금 더 막 그러니까 빨리 가서 시간에서 늦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한테 하려고 했던 상가가 다른 분 시간 맞춰 오신 분한테 저희가 했습니다. 늦게 오셔갖고 1시간이나 늦게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안 돼. 그러니까 막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쩌다가 내가 너 같은 것 때문에 지금 평생이란 거 해갖고 상가도 사야 되는데 막.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알게 된 것이 이게 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 아내가 너무너무 귀해 보여. 그 순간 똑같은 아내인데 야 진짜 내가 당신같이 게으르고 느리고 그런 아내를 만나서 아니었으면 그냥 우리가 후딱 가서 그 사기를 우리가 당했을 텐데 내 성질대로 했으면 분명히 사기 당했을 텐데 아내도 내 덕인 줄 알지 뭐 자기 잘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들이 또 함께 했다는 것들을 추측할 수 있는 말들이 그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한 마가가 세워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라봤잖아요. 결국에 바울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 나와 많이 달라 보였던 그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두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마 바나바도 깨달았을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때로는 질리고 어떻게 저렇게 일만 하라. 그런데 자기가 바울을 떠나보내고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보게 됐겠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도 알게 됐겠죠. 바울도 바나바가 떠나고 나니까 자꾸 사람들이 다쳐 아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 바나바가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도 바나바의 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친 일을 통해서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경륜을 펼쳐가시는 분이라는 어려운 말 경륜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양보하지 못하고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실라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두 배로 빠르게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6장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 그들이 매를 맞고 고통당한 데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마침 둘 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로마 시민권자들을 재판도 없이 매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빌립보가 뒤집어져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보장받게 되어지고 안전을 보장받고 복음이 선포되는데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마가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일부러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앞으로 있어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라가 필요했기 때문에 신라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가가 바울이 붙잡고 함께 선교하러 갔다면 그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바울을 쫓아다니는 데만 모든 시간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10년의 시간들 동안에 바나바와 함께 다니다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고 그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교하고 나가는 데는 부족한 것들이 많았지만 글을 읽고 정리하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를 통해 마가복음이라는 귀한 복음이 적혀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러분 그들이 싸우고 다퉜던 그들이 망쳤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셨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망친 것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무너뜨린 것 같은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망가뜨린 것 같고 무너뜨린 것 같은 것들을 넘어서 훨씬 더 아름답게 펼쳐져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좀 뭔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진짜 하셔야 될 일들을 못하신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속삭이고 들그럭들그럭 소리를 내고 망가지고 또 망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더 귀한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렸을 때 작은 누나의 친한 친구 중에 미술을 전공해가지고 예고랑 미대를 간 누나가 있었는데 정말 작은 누나랑 친해가지고 저희 집에 자주 왔어요, 그 누나가. 그럼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미술을 그리다 보면 미술 시간에 그리고 다 못 그린 건 집에서 그려와라.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점수를 매기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미술 숙제를 집에서 하고 있으면 누나가 이렇게 보다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는지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덧칠해줘요. 그런데 누나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그림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이 그림도 살아날까? 근데 그런 그림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사실 나쁜 거죠. 제가 그림 끝까지 그려야 되는데 누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린 것처럼 내서 점수를 잘 받고 그런 건 조금 나쁜 거긴 한데 우리 미술 선생님이 저를 엄청난 사람으로 봐가지고 자꾸 저를 미술 보드라 오라고 그러고 미술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걸 얼마나 도망다니느라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누나가 제가 망쳐놓은 것들을 착 만지면 그림이 진짜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가끔 제가 교만해질 때도 있어요. 분명히 누나가 그린 건데 친구들한테 가서도 학교 선생님한테도 가서도 아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사실은 누가 좀 도와줬어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 좀 내가 망쳐도 적당히 망쳤으니까 이렇게 됐지 딴 애가 망치면 안 됐을걸 뭐 이런 생각도 여러분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우리 부부간의 관계를 망칠 만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 못난 자아가 내 못난 성품이 또 내가 함부로 내뱉은 말이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를 얼마나 망칠 뻔했었을까 그럴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도 다 아름답게 바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거든요. 내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내가 했던 실수들 연약함들 나약함들 내 단점들을 보면 교회가 망가져도 수십 번 망가져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다 바꾸고 가셨다. 때로는 진짜로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싶을 때도 있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잊었지만 아 인생 끝내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다 아름답게 바꾸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했고,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와 다투고, 여러분, 그때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면 우리는 오늘 훨씬 더 슬프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덧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인간적인 거예요. 힘이 다투고 갈라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망친 그림을 그대로 망친 대로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 때문에 망쳐질 수 있었던 가정, 교회, 인간관계, 인생,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아름답게 그려주신 인생들이었다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믿음이 이 참 백지장 같은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듣고 반쪽만 들어가지고 그 봐, 내가 그때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 거야. 나중에 바울이 그랬으면 어떡해. 야, 마가야, 내가 너 그때 버려가지고 네가 정신 차린 거다. 너 그리고 그래가지고 시간 있어서 마가복음도 적고 그런 거다.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근데 인생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실수해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엄청 가슴 아프게 하고 속썩였는데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 좀 변했어요. 다 내 덕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봐도 골치 아프신 분, 오직 주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얘기해야죠. 내가 그때 실수했고 내가 그때 그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대셔서 나도 변화시키시고 교회도 바꾸시고 우리 가정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되어졌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지만 주님이 손대시고 주님이 만져주셔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고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내어드리십시오. 나는 하나님 때로는 너무너무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내 관계를, 내 주변에, 내 인생을, 우리 교회조차도 나는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들을 가리우시고 하나님 내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역사들을 펼치셔서 더 아름다운 역사, 더 귀한 역사, 더 아름다운 역사, 더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가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힘이 다투고 갈라지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연약하고 부족함들을 그대로 드러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변화시키셨고 그들의 많은 단점이 아닌 장점을 통해 그들을 사용하셨고 또 그들이 망친 일들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일들로 바꾸어 가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여전히 부어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는 것들을 인정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단점이 많지만 하나님, 내 장점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옆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귀한 돕는 사람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망친 여러 가지 관계와 인생들, 상황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내만져주시고 또 귀하게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인생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